예수 이름 함께 주님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한창 열게 하셔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승리분들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를 만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안식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소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이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능력을 통하시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예배가 끝나면 제가 매점에서 우리 청소구역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멘토 선생님께서 우리 청소구역 이렇게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식사 한 번을 어제 우리 사주가 우리 맡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사주가 아침 일찍 드시고 식사 한 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식사 전에 우리 암송 외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로 함께 모여서 암송을 외워야지만 우리 식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멘토 교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암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시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아멘. 네, 이 창세기 22장은요 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절정의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다.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는 장면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절정인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더 세심히 관찰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요,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 놀라울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삶이 어땠냐면요, 일개 나라의 왕도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우물을 소유했습니다. 우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재력과 또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이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뭐 하나도 없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후손을 이을 자신의 후손을 이을 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라가 그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제 그를 쫓아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들어주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랑의 독자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잠을 자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꽤 오랜 시간에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이삭과 사라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심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아들까지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아브라함이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내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날까 그런 기대가 내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청청분명과도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귀하고 귀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네.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에서 기록된 번제가 네. 동물에 대한 그런 번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요 그것을 깨끗이 씻고 또 내장과 또 정거리까지도 네. 물로 씻고 각을 다 떠서 모든 내장과 모든 그 지체들 모두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을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요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로와 관계가 되어있지만 그것이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네, 이 말씀의 결과는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이 이제 여호와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자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표정까지 이미 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네,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시라며 그 마음까지도 간찮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네, 결국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이 사라의 요구는 이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고민이었습니다. 그 심정은요, 그때 그 심정은요 너무너무 심각했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 21장 1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매우 근심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매우 불쾌하다, 매우 슬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할 그 입장이 매우 슬프기도 했지만 매우 화가 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그 자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요, 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나빴죠.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이 사라에게서 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게 주셨을까? 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도 아브라함은요 매우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22장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다거나 화를 냈다는 단어는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단지 너무도 과한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억지를 부리다가 네, 그것을 처리하려는 그런 가벼운 농담처럼 그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가끔씩 우리 그런 일을 겪잖아요. 네, 저도 이제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서, 친한 청년이 있어서 이제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 청년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표정과 그 몸짓과 생각, 그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두고 외출하는 게 생기는데, 이제 외출할 때는요 그 친구한테 이제 뭐 하루 이틀을 외출하다 보니까 집 좀 잘 부탁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뭐 사람이 오면 뭐 어떤 병을 오면 그것을 받아야 하고, 또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돌봐주고 그런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하는데요. 부탁을 하면서 이제 농담처럼 집도 청소 좀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왕이면 돈도 좀 많이 벌어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게 진담이고 어떤 게 농담인지 그것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얘기 있어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하신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던지신 말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냐 아닙니다. 네, 우리 율법이 지정되기 전 이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 속에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개념이 이 미가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하셨고, 짐승으로 그것을 대속하시며 레위인의 헌신으로 응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을 제사로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면 아침 일찍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두 종과 이삭을 준비시키며 아들을 번제로 태운 그 나뭇가지도 준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간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삼일길을 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때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빈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진동 시작할 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서도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찾아오셔서 늘 축복을 주시고 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단번에 정말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3일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땠냐고 아브라함은 그 큰 시험을 받고도 결국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얻게 되었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믿음을 지키며 주여 나가는 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걸 믿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서 하나님, 우리 신앙에 대한 가슴을 맹렬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천천히 나아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예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